했지. 널 그리워했었니. 너를 지나치게 신경쓰고 기다리는 걸 보니 아랴 얼마나 좋던지 얼마나 그립던지. 요즘 너 말고 아무 생각도 안 해. 이해할 수 없는 그리움 이해할 수 없는 말투까지 모두 다 너였으니. 눈을 뜬 순간 감는 순간까지 주저앉게 돼. 언제쯤일까 언제쯤이면 무뎌질까. 눈을 뗀 순간 떠난 순간 매일매일 눈물이 떠날 것 같지 않아. 그래서 더 그랬었나 봐. 너를 언제쯤이면 무뎌질까.